어둠 거리다 찾아다니다 이제야 손끝에 닿나 봐. 그대 뒤를 돌아서 내게 짓는 웃음에 난 눈을 떠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울 때만 그 안에 스며들어 사랑이 눈꽃으로 피었나. 그대여 바라만